이른 아침부터 내게 너무나 어색한 종이와 펜을 꺼내들어 깊이 삼켜놨던 나를 잡았네. 글씨가 예쁘지 못해 oh, 실망 말아줘. 조금 서툴러도 눈 감아줘. 이 쪽지에 차곡차곡 너와 내가 우리 얘기 써내려가려 해. 너와 날 사랑 쪽지에 다 담아서 표현만큼 서툴 삐뚤삐뚤한 글씨가 걱정돼 밤새 고민했어 내 맘을 가릴까. 정성과 표현을 봐도 표현이 안 돼. 밤새 머리를 꺾고 삶에도 내 맘을 못 전해. 넌 이런 고민하는 내 맘을 알까. 주머니 속에 쪽지는 언제 전할까. 무작정 다가가 네 앞에 서서 괜히 숨을 가다듬어 손 좀 내밀어줄래. 자 이거 이 쪽지에 차곡차곡 너와 내가 우리 얘길 써내려 너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많았던 말들이 남았지만 두 팔을 크게 벌려 저 하늘을 걸고서 맹세해 널 두고 도망가지 않아. 너와 내 사랑 쪽지에 다 담아서 저 하늘에 올리며 You know I can't get any better than this, baby. Oh, oh, oh, yeah.